백자 연꽃 넝쿨무늬 대접. 조선 15에서 16세기. 국보 175호. 이홍근 기증. 고려 연질백자의 계통을 이은 작품으로 조선시대 상감백자 중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 가운데 하나다. 조선시대 상감백자가 대개 유약이 거칠고 상감 솜씨도 미숙한 데 비해서 이 대접은 마무리가 깔끔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잘 표현하였으며 무늬를 나타낸 수법도 섬세하다. 단정한 도자기 형태에 맞게 간결하게 표현된 넝쿨 무늬는 중국 원말 명초 청화백자의 문양과 유사하며 문양의 선은 예리하면서도 부드럽다. 대접의 생김새는 중국 명나라 초기 대접과 매우 닮았지만 상감 기법이나 유약의 특징은 고려 백자의 전통을 보인다. 경기도 광주의 분원 관요에서 15에서 16세기경에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